속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게 많은 사람 중에 네가 내 사랑이란 게 내게 얼만큼 놀라운 일인지 아마 넌 짐작도 못할 거야. 사랑한단 말로 대신 다 할 수 없어서 이 가슴으로는 전부 담을 수 없어서 매일 수백 번 수천 번 되물어 이 행복 다 가져도 되는지. You are time.